이 시간에는 놀이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는 초병이 아니. 고향처럼 전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우리 며느리. 오만 공수 품을 들여 정이 키워보는 자식 혈육의 정 이어주니 제가 남달이 된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시대 류송 찬가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